부여한 세상, 영웅인을 필요한 세상, 죄 많고 무자비한 이 땅에 영웅이 된 자 배드 워리어. 마을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악당이 쳐들어왔을 때 나타나 용감 무쌍이 박인 구원해줘. 그는 블레이드 워리어. 장군의 무사들 활쏘목 로봇과 쌍절 본능 공격해 무사도 훈련해 워리어 맹세해 합기도 달인. 그 누구도 대체 불가. 전설로 피어나 검기 들며 악당들 두려워서 울지. 정의로 증오를 극복하고 우뚝 서서 세상 구해 찬양해 블레이드 워리어. 글자들 누가 갖다 놨어? 타이틀 제작팀에서요. 파랑은 더 파란 파랑이어야 해. 어? 그거 아니야. 이건 못하고 올라가. 다시 만들어. 마음에 드세요? 아니.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요? 다음 주에 장군께서 여길 방문하실 거다. 후계자로 누가 적당할지 결정하실 거야. 이변이 없는 한 당연히 후계자 나겠지. 수백만, 수천만을 들이부어 이 땅에서 제일 웅장한 성을 지었다. 추적놀이할 쥐까지 수입했고 망가뜨리기 좋은 의자에 이 성에서 돈을 가장 많이 들인 곳은 내가 설계한 최신식 화장실이야. 잘 봐주시게. 이게 미래거든. 이름은 월드컵이야. 세계를 담을 만큼 큰 컵, 큰 변기. 정말 대단하군요. 장군께서도 좋아하실까? 사실은 아직도 풀지 못한 작은 문제가 있지. 가카무초 마을요? 너무 거슬려. 집주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쫓아내야지. 하지만 거긴 수천 년이나 된 마을인데요. 그런 건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알겠나? 중요한 건 먼지 뭉치 같은 저 마을이 내 웅장한 성의 멋진 시야를 망친다는 거야.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면 성에서 내다보는 풍경이 완벽해질 텐데. 그럼 마을을 지키고 있는 워리어는 어떻게 합니까? 워리어도 그냥 없애버리면 떨거지들도 사라지겠지. 중요한 것 또 하나. 아무도 내가 한 걸 몰라야 해. 카카무초 마을에 어서 오세요. 248번가 248은가. 도적대다! 비상시에는 종이를 찢으시오. 어른들한테 알려! 난 워리어를 모셔올게.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그래 알았다. 내가 다 알아서 하마. 지쳤어. 이럴 때일수록 내 다리로 버티고 서서 당당히 싸워야 해. 여긴 모두의 고향이고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신성한 마을이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조상님들이 그랬듯 신발 상자에 담겨 마당에 묻히겠지. 캣츠 선생님, 뭐 하실 말씀이 있어요? 아니, 털뭉치를 삼켰나 봐. 지금 우리한텐 워리어가 필요해요. 도망친 워리어는 못 찾았어요. 수배 전단지까지 붙였는데. 우리 워리어 봤어요? 접근하면 도망갑니다. 우리 마을에 필요한 건 바로 새 워리어예요. 아니요, 생각해봐요. 예전 워리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워리어 저러스? 아니요, 장군이 보냈죠. 새 워리어를 보내달라고 장군께 부탁해봐요. 좋아, 이렇게 하자. 새 워리어를 보내달라고 장군께 부탁하자. 어때? 장군에서. 자, 그럼 보자고. 오늘의 안건은 뭐지? 서부 전선의 고약이 전투? 동쪽에선 고약이 발톱병이 퍼져? 이건 또 뭐야? 국경을 넘어온 개가 신성한 우리 고양이들의 땅을 더럽혔다고? 보나마나 보도 권력이겠군. 다행히도 금방 잡아들였지. 법을 어겼으면 벌을 받아야 돼. 난 원래 공과 사는 확실하게 구별하지. 이런 말도 있잖아. 장군 비즈니스 같은 비즈니스는 또 없다. 한양입니다. 한양이에요. 카카무초 마을의 연락이요. 뭔데? 어서 불어. 카카무초 마을의 긴급 투위? 도적대가 습격했다. 마침표. 새 워리어를 달라. 마침표. 이 공포 정치를 맞춰야 한다. 마침표. 좋아. 즉시 다른 워리어를 보내. 마블레이드. 마블레이드. 통화 좀 해야겠다. 그 왜 이름이 뭐더라? 피카츄입니다. 아, 이번 맞네. 전화요? 그래, 고마워. 아, 좋아. 피카츄, 안녕하신가? 피카츄, 안녕하신가? 피카보, 안녕하신가? 피카오, 안녕하신가? 피카오, 안녕하신가? 피카오, 안녕하신가? 안녕하신가? 네, 이카츄입니다. 연락을 주시니 영광이네요. 저희 최신 작품 제막식에 직접 행차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다고 하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 알았고, 오늘 자네한테 전화한 이유는 다른 일 때문이라네. 카카무초에 일이 생겼어. 습격을 당했다지 뭔가. 도적대한테. 두려움에 따른 선량한 백성을 그냥 둘 순 없겠지? 그냥 둘 수 없죠. 존경하는 장군. 새 워리어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으니 자네가 알아서 해주겠나이 기초. 그럼요. 지당하신 부모시옵니다. 그래, 좋아. 다음 주에 자네의 새로 지은 성을 보러 가지. 얼마나 놀라울지 한번 기대해보겠네. 잠깐만 기다려줘. 이거 들고 있어.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다간 일을 망치겠어. 카카무초 마을에 새 워리어를 보내라니. 쫓아낸 지 얼마나 됐다고. 장군의 명을 거역할 순 없고. 그럼 나한테 유리한 방법을 찾아 처리하면 되겠군. 그래, 바로 그거네. 새 작전을 찾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왜 너한테 묻지? 그만 자고 일어나. 때가 됐다. 자,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그건 사형 집행 거동표야. 네? 제가 뭘 잘못했죠? 이해가 안 돼요. 넌 불법으로 이 나라에 들어왔다. 개는 입국 금지거든. 알잖아, 고양이 개를 싫어해. 개가 얼마나 귀여운데요. 어떻게 싫어요? 우리 아빠가 싫다는데 다른 이유가 필요해? 무슨 상관이냐 하겠지만 싫어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알아? 난 뭔지 알지. 자, 일본 손님 환영합니다. 일본 손님 모시게 되어 행복합니다. 일본 손님! 난 안 할래요. 뭐? 이거 안 한다고요? 저 위에 올라가기 싫어요. 네, 싫으면 안 올라가도 돼. 정말요?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가 무슨 야만족도 아니고. 할 준비해! 조용! 야, 생각 중이잖아. 사형시킬 죄수가 많은 건 알지만 조용히 집행해. 죄송해요. 그래, 고맙네. 저기 있다! 어서 와, 여기야! 우리 말로 하면 안 될까? 난 개발 몰라. 근데 잠깐만, 우리 말이 통하고 있잖아. 안 통하거든. 내 말 알아들으면서. 못 알아들어. 넌 처음부터 여기 오면 안 됐어. 이 침입자 개야. 망했다. 작전, 작전. 지금 필요한 건? 그래. 세상 제일 형편없는 워리어를 마을로 보내서 다 망치게 하는 거야. 그런데 형편없는 제발요. 워리어를 어디서 찾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난 그냥 워리어가 되는 법을 배우러 여기에 온 거예요. 어디 개 주제에 워리어가 되겠다고. 꿈도 크네. 개가? 개다. 잠깐 쏘지 마! 잘했다, 오가. 도움이 됐다니 영광입니다. 반가워. 누가 착한 개지? 그래, 착한 개 여기 있네. 아이고, 착해라. 살려주겠다는 뜻인가요? 맨 입으로는 안 되지. 같이 얘기를 해보자고.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날 위해서 카카무초 마을의 새로운 워리어로 일하는 건 어떨까? 카카무초? 어디죠? 어디 있든. 그보다 중요한 건 네 운이 억세게 좋다는 거야. 새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지. 제가 마을 전체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그냥 상가 경비 워리어라면 또 모를까. 상가? 아니지, 아니야. 첫눈에 네가 카카무초 새 워리어란 걸 알았어. 자신감 갖고 어서 가서 죽치고 잘 지켜. 와, 혹시 저한테 배지나 신분증이나 공인 인증서 같은 걸 주실 건가요? 자, 받아. 이게 네 신분증이다. 와, 워리어 컵. 워리어들의 필수품. 이것만 보여주면 와, 워리어시네. 말 잘 들어야지 이럴걸. 그러니까 어서 가봐. 마을은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야.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걱정 말게. 그 말이 아니까 맵이 달려있어. 네 발로 알아서 가는 비상장치. 카카무초 마을에 개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고양이들이 죽일걸요. 고아원에서 네가 과묵할 거라고 했는데. 그래, 고양이 손에 죽겠지. 정식 워리어를 해치는 건 엄청 끔찍한 범죄야. 죄인은 모조리 잡아 가둬야지. 그렇게 하면 마을엔 아무도 남지 않아. 내가 바라는 게 그거거든. 넌 어디로 가면 되는지 알아? 이건 최신 무기야. 이름은 총이라고 하지. 많이 위험한가? 한심한 소리. 총으론 우리 못 죽여. 자동차나 호기심 때문에 보통 죽지. 자동차가 뭐야? 조심해. 호기심이 너무 많아. 좋아요. 오고 있어요. 예! 어서 오세요. 카카무초 마을입니다. 휴, 그래 좋아. 부딪혀보자고. 개 출입 금지. 환영 행사를 하나? 그것도 나쁘진 않지. 좋아, 출근 첫날이니 눈 마주치며 미소 짓자. 워리어가 오기 전에 쫓아내야 해. 잡아! 잡아! 잡아 삼자! 노와! 이 녀석 아주 달달달 볶아줘야겠네. 그래, 그렇잖아. 너 프라이팬으로 맞았잖아. 죽은 건가? 아 그래 주머니에 간식이 있는지 뒤져보자. 오 속임수야 싹 죽은 척이 연기한 거야. 못된 개념이다. 잡아. 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시끄러운 개념아. 나 새로운 워리어야. 아 워리어컵 있어. 해치우자. 잠깐 새로운 워리어 맞아요. 여기 장군이 직접 보냈다고 적혀 있어요. 저 정말이야? 와우. 아, 상상도 못한 일이야. 이리 주워봐. 네가 뭘 잘못 본 거겠지 꼬맹이. 아 대체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뭐라는데? 난 글 못 읽어. 에미코 말대로 정식 워리어야. 그럼 처리하면 안 돼? 네 안 돼요. 그래 알아 이해해. 실망이 크겠지. 미워하는 건 괜찮지? 그럼 당연히 괜찮지. 차이지가 넌 첫째 고양이 아니야. 그리고 둘째 넌 개니까 당연히 우리 고양이가 될 수 없다. 또 셋째 넌 워리어가 아니야. 왜냐면 넌 개지 고양이가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자동차나 쫓아다녀. 그래서 자동차가 뭐라고? 호기심 갖지 말랬지. 그러다 죽어. 안녕. 안녕하세요. 정말 개 맞으세요? 그래, 나는 개야. 내 말 맞지? 개도 워리어가 될 수 있군요. 그럼 될 수 있지. 나는 왜 이상해? 칼을 거꾸로 찼잖아요. 아니, 이게 똑바로거든. 아니야? 차는 방법 알아? 제가 워리어에 대해서 좀 알죠. 잘 됐네. 내가 널 정식 조수로 고용하면 어떨까? 나쁜 개 녀석, 쟤랑 말하지 마. 안 만졌지? 손 깨끗하게 소독해야겠다. 아니야. 짜증나.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해?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도 충분히 주민들이 누군가를 처리할 수도 있는 거지. 마을을 다시 한번 공격해볼까요? 근데 공격을 해도 워리어는 있겠네요. 지금 나 놀려? 걔는 겁쟁이 개야. 당장 꼬리 내리고 설설 기게 만들란 말이야. 워리어. 해보자. 노력은 배신 안 해. 자신감 가져. 난 이제 워리어라고. 자, 공격! 공격! 어, 좋아. 한잔할 텐가? 캣닙 향이 좋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가 다 마시지 뭐. 누구시죠? 친구들은 날 진보라고 부르지. 물론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문제지만 너도 날 진보라고 불러라. 그렇다고 친구는 아니야. 저기 진보, 전 행크예요. 마을의 새로운 워리어요. 새로운 워리어? 칼을 거꾸로 찼는데? 워리어시니까 뭐든 다 아신다 이거군요. 넌 워리어가 아니. 왜요? 제가 개라서요? 아니, 네 모든 게 어설퍼. 세상 어떤 워리어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나? 목욕 가운이야? 호텔에서 입고 나왔어? 넌 워리어가 아니라니까 알면서. 알아요, 제 주제 아니죠. 전 정말 워리어가 되고 싶어요. 근데 얼떨결에 여기에 와서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혹시 책 같은 거 있나요? 워리어 지망생을 위한 입문용 안내서. 워리어 되는 법 같은? 맞아요. 없어, 있어도 버려야지. 나가보지 그래. 워리어 나가신다. 뭐해 워리어 되고 싶다며. 밖은 너무 위험해 보이는데요. 당연하지 위험해. 쟤들 팀명은 고닌돌. 고양이 닌자 돌격대. 그래도 나가봐 재미있을 거야. 넌 이제 곧 워리어잖아. 저기 보세요. 쌀쌀 맞은 그 할머니예요. 바쁘시네. 그럼 제가 나가서. 물론 그래야지. 말로 잘 설득해볼까요? 그러든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럼 일단 나가. 네, 그럴게요. 말이 통하기. 실례합니다. 저기 잠시만요. 그만하라고요. 걔는 저리 가. 이건 고양이들의 싸움이다. 저 녀석 말 듣지 마. 너희 지금 아주 잘하고 있는 거야. 칼을 언제 제대로 차렸나. 내 얼굴에 집중해. 얼굴을 정통으로 맞았네. 날아오는 주먹을 얼굴로 막을 생각을 하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야. 뭘 한다고 그러세요? 맞고 기절 안 할 정도는 알지. 워리어 수련을 받아야겠어요. 오, 수련으로 될 일이 아닐걸? 뭐라도 해야죠. 그럼 어쩌라고요? 내가 너라면 원래 있던 대로 갈 거야. 주인의 포근한 무릎 위로. 전 못 가요. 아니, 가면 돼. 돌아갈 곳이 없다고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여기 온 거예요. 갑자기 화살바지가 될래? 아님 마을에 가서 일할래? 이래서요. 이젠 어떻게든 워리어가 돼야 해요. 그러려면 배워야 하고요. 멘토가 필요하다는 뜻? 하, 입냄새나요? 아니, 멘토스 말고 멘토. 스승 말이야. 널 제자로 받아들여서 비법을 전수해주는 그런 게 멘토라고. 지금 필요한 게 딱 그거죠. 한때는 위대한 워리어였었고 살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다면 저를 잘 가르쳐주겠죠? 그런 스승이 어디 있을까요? 맞다! 진부래요! 뭐? 이런 거 치워! 누가 갖다 놨어? 방금 본 거 믿지 마. 영화 같은 데선 이런 장면에서 주인공이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잖아요. 진부 멘토스, 저 수련시켜주세요. 너는 개잖아. 그게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걸리는 게 어디 한두 가지야 말이지. 대체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산전수전 다 겪었죠. 건널 수 없는 바다를 건너고 넘을 수 없는 산을 넘고 복잡한 대도시도 뚫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워리어가 되고 싶냐고. 전 늘 약골이었어요. 모두의 놀림감이었죠. 무서운 개들로 가득한 험악한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날은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눈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움직임으로. 들을 쫓아버렸죠. 고양이 워리어가 개들의 땅에 나타나 저를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그 워리어처럼 되려고요. 그때 그 칼도 챙겼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거기가 있었네. 고마워. 잠깐만요. 그게 진보의 칼이에요? 그럼 진보가 그때 그 얘긴 거기까지. 저를 수련시켜 주실래요? 싫어. 왜요? 바쁜 일이라도 있어요? 아니, 네가 너무 모자라서. 회상 장면까지 보여드렸는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됐어요, 갈래요. 다신 보는 일 없을 거예요. 예이! 너 언제부터 듣고 있었지? 워리어 행크를 도와주세요. 워리어의 맹세를 하시고도 찔리지 않으세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맹세? 네, 그거요. 안 찔려. 좀 찔리나? 하지만 그땐 맹세를 했던 내가 바보지. 저 아이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귀여워. 뭐예요? 계약서라는 거다. 이 글에서 수련생은 너고 수련의 스승은 나야. 계약서가 왜 필요해? 왜냐하면 난 널 가르치기가 죽도록 싫거든. 네가 계약을 어겨주면 난 안 가르쳐. 계약 내용은 아주 간단해. 용감할 것, 명예로울 것, 약한 자를 보호할 것, 칭찬을 줬지 말 것, 스승의 말에 무조건 복종할 것. 워리어의 맹세군요. 맞아. 이 맹세를 깨면 계약도 깨지는 거고 넌 집에 가.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랑 상담해도 그럴 시간이 있겠냐? 됐고 서명해. 방어는 스스로. 이 막대기로 뭘 어쩌라고요? 제1과 뭘 할지는 중요하지 않다. 뭐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지. 고양이는 워리어의 반사 신경이 전 있어. 전 고양이가 아니라 개요. 누구도 완벽하진 않아. 잠깐만요, 이 음악이요. 와, 이거 수련하는 장면 맞죠? 수련 끝난 후로 뛰어넘으면 안 될까요? 안 돼. 난 이 부분이 제일 좋은데. 네가 힘들어하는 장면. 자, 이제 건너와. 어떤 방법이든 좋다. 고양이에게 기어오르지 못할 건 없는 법이지. 전 고양이가 아니라니까요. 대나무 벽 반대편으로 넘어오기만 해. 그럼 준비가 끝난 거다. 손 좀 주실래요? 박수 말고 내밀어요. 잊지 마, 착지할 때는 발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게 다 뭐하는 짓인가 싶어요. 난 이게 뭐하는 짓인지 잘 알지. 전 수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리어로 만들어준다면서요. 내가 비자는 만들어줄 수 있어. 하지만 너를 뭘로 만들어주지는 못해. 그런 힘은 오직 네 안에만 있어. 도와주기로 하셨잖아요. 후려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삶은 더 이상 후려칠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워리어가 돼야 해요. 명예를 바라나? 넌 진정한 워리어가 뭔지 몰라. 진보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젠 심지어 진짜 워리어가 맞는지도 의심스러워요. 하! 무슨 일이 있던 거죠? 한때는 위대했던 워리어가 왜 캣닙 술독에 빠져 사는 신세가 됐냐고요? 어쩌다 지금은 뚱냥이가 돼서 친구 한 명도 곁에 없이 혈당 치나 걱정하나. 됐어, 그만! 오래전에 난 타이운의 토시로라는 아주 높으신 분의 호위대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정말 훌륭하신 고양이셨지. 모두가 존경했어. 회상 장면 나오나요? 말 끊지 마. 회상하실 거면 프로젝터를 써보세요. 훨씬 생생하거든요. 프로젝터는 필요 없어. 그냥 옛날 방식으로 회상할 거야. 내 말 좀 끊지 마. 어느 날은 밤늦게 회의가 소집됐다. 모든 게 의심스러웠지. 어쩐지 불길한 기분이 들더군. 적들이다! 엎드리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난 그분의 행복한 날을 망쳤고 나아가 그분의 처가 식구들까지 중성화시켜버렸어. 워리어의 맹세를 깬 거지. 부끄러운 나는 떠날 수밖에 없었다. 우리 거래를 해요. 서로 도와주기로. 도움이 안 되는데. 고양이 워리어 수련은 어려운 문제다. 고양이 워리어는 언제나 발로 착지한다. 검은 고양이 워리어가 지나가면 조심하라. 고양이 워리어는 접을 수 있는 발톱으로 수직면을 오를 수 있다. 워리어가 되는 법. 오늘은 다른 존재가 돼보자. 개가 고양이로 변신하도록 가르칠 수는 없을 테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널 더 나은 개로 가르치는 일뿐. 그게 뭐죠? 눈을 가리면 집중이 잘 될 거야. 아! 귀를 기울여라. 뭐가 들리는지 말해. 진보의 목소리랑 또 발소리요. 좋다. 새소리도 들려요. 그거야. 그리고 꽃향기가 나네요. 개들은 코랑 귀의 감각이 아주 뛰어나지. 잠자리가 날아다녀요. 나무가 타고 있어요. 차가 끓고 있고요. 혹시 나초 만드세요? 방금 누가 치즈를 썬 것 같은데요. 오늘 수업 끝. 수고했어. 세상살이도 그렇지만 전투에서도 워리어는 균형을 잡아야 해. 명심해라. 힘을 물리치는 건 언제나 지혜로움이다. 그것도 방법이지. 반드시 두려움을 이겨내라. 아니면 두려움이 널 이긴다. 춤이라 생각해. 워리어가 공간과 자신의 몸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춤. 뭘 배웠지? 막대기가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거? 이번 수업으로 뭘 배웠냐고? 이건 개가 절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배웠어. 아니, 이건 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싸움이다. 대형견이면 좀 나았겠지. 시범 보여주마. 잡아봐. 맞지? 대형견이면 그렇게 멀리 안 간다. 작업 속도가 너무 느려. 장군께서 오시기까지 사흘 남았어. 어리바리들만 골라 모아놨나?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얼마나 괴로우십니까? 인내심과 자비심에도 한계가 있죠. 어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알겠지? 난 자네의 무능함이랑 어설픔에 너무나도 크게 실망했어. 기분 안 나쁘지? 네, 그럼요. 건설적인 비판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쉿.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닌데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가 없군. 잘 들어. 카카무초의 고양이들이 마을을 떠날 기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네가 이 일을 마무리 못하면 진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 야수를 보내줘야겠군. 그만 나가봐. 관리되지도 있어. 조용히 해줄래? 명상 시간 방해하지 마. 죄송해요. 저 좀 가르쳐줘요. 참는 법부터 배우지. 뭐라도 가르쳐주시라고요. 저 정말 수련하고 싶어요. 준비됐어요. 이건 어때요? 넌 그걸 배울 준비가 안 됐어. 쉬워 보이는데? 와우! 머리야 헹크! 스모가 마을에 왔어요. 스모가 뭔데? 엄청 큰 고양이야. 머리야 헹크,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지. 호호, 안 돼. 아니거든. 난 아니라고 봐. 꿈깨. 넌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그럼 둘이서 같이 해요. 그것도 아니야. 내일도 아닌데 내가 왜 해. 더구나 준비가 안 된 애랑. 그럼 누가 나서서 해결할 건데요? 맞아요. 나설 만한 누가 있나요? 아니, 아무도 없다. 저러다 저 아이가 다쳐요. 내 제자도 아닌데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아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나 혼자서도 이길 수 있어요. 모르나 본데 난 고도의 훈련을 받을 뻔한 워리어거든. 몸싸움도 엄청 잘하고 칼싸움도 수준급이야. 뮤지컬 수업도 받았지. 지금이라도 항복하는 걸 추천할게. 넌 내 손에 끝나. 얼굴에 뭐 붙었다. 스모의 얼굴에 풋콩이 붙었다. 스모콩 알레르기 심하다. 이제 우리 친구지? 진보? 저기 지칠 때까지 맞는 게 네 작전이냐? 아마도요? 대담한 작전이네. 아직 안 끝났어. 워리어가 되고 싶다며. 재미있잖아. 가서 싸워. 할 수 있어요, 헹크. 저게 약점을 알잖아. 잊지 마라. 힘은 지혜로 이기는 거란 거. 뭐해? 다시 싸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요. 아주 무서운 개라고. 저 싸우는 거 보셨어요? 엄청 잘했죠? 음흠, 그래 축하해 주려고 했는데 이미 네 입으로 다 떠벌려 버렸네. 의원에 데려다 주자. 어우, 네네, 당연하죠. 그래야겠어요. 저 때문에 많이 다쳤어요. 야! 야! 와! 우! 야! 야! 어때, 아파? 아무 느낌이 없다. 그럼 이건 어때? 거기도. 이봐, 덩치. 이렇게까지 만들어 미안. 나도 내 능력에 깜짝깜짝 놀라. 나 이 마을의 워리어인데 또 혼나기 싫으면 버벅이지 마라, 알겠냐? 그만 가봐. 스물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었다. 따뜻하게 대해준 자도 없었다. 헹크한테 따뜻함을 느꼈다. 스모는 카카무초 마을에서 헹크랑 살고 싶다. 누구든 안전한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은 법이지. 아우, 쓰, 그거 너 가져. 스모 혼내준 거 고마워서 내가 주는 거야. 에이, 고맙긴 뭐. 근데 있잖아, 다른 고양이들 앞에서는 친한 티 내지 말자. 난 고양이고 넌 개잖아. 어? 이해하지? 그래, 뭔지 알아. 받아. 고마워. 너 척이라고 했나? 아니. 척! 그만 가야 돼! 난 그만 갈게. 워리어 행크? 이걸 갖다 주고 오랬어요. 누가? 엄마가 나한테 뼈다귀 던져주래? 아니요, 아빠로 잘 전해주래요. 엄마가 갑자기 왜? 그거야, 뼈다귀를 던지면 땅에 떨어져서 흙이 묻으니까요.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뭘 주냐고. 마을을 구해준 게 고마워서 그래. 내가 본 개 워리어들 중 제일 훌륭했어. 개 워리어는 나밖에 못 봤을 텐데.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지 뭐. 내가 능력 있는 워리어인 건 사실이니까. 얘기 다 끝났나? 시간이 너무 늦었어. 워리어도 잠은 자야지. 저를 보는 눈빛이 다들 달라진 것 같아요. 운이 좋았지 뭐. 그러니 자만하지 뭐. 운이요? 아니거든요. 누구든 제게 덤비면 뼈도 못 추리. 요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랬다. 뭐라고? 닌자단이 겁을 먹어? 스모가 개녀석한테 당한 후로 고양이들이 하나같이 이틀후면 장군께서 오신다. 닌자들이 겁을 먹든 말든 어쩌라고. 마을로 가서 다 쓸어버리라고 해. 내가 아주 그냥... 내가 뭘 했는지 아나? 털 다듬고 발톱 손질요? 맞아. 아니, 다른 거. 개를 데려다 쓸 생각을 하다니 난 정말 천재인가 봐. 오, 예쁘네. 마음에 들어. 아, 선량한 마을 카카무초의 큰 문제는 선량한 고양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직접 나서서 처리할 수밖에 없겠군. 최강 비밀병기는 바로 나야. 스모는 한때 번데기였던 나비를 좋아한다. 민들레처럼 날아다녀. 이건 모자고, 여기 이건 배야. 그럴싸하게 접었네요. 이런, 저게 모자였어. 넌 뭘 접었어? 백조예요. 다른 것도 접었어요. 오, 와, 모두 멋지다. 종이접기로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어요. 샌드위치 만들어줘. 이건 샌드위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크한테 주는 행운의 부적이에요. 나랑 똑같네. 그걸 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얘가 뭔데? 뭐라도 되고 난 다음에 기억하든지 해. 너는 아직 워리어가 아니야. 그래요,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즐기면 안 돼요? 태양은 빛나고 새들은 노래해요. 스모를 잘 간호했으니까 좀 쉬어도 괜찮잖아요. 얘를 좀 보세요. 예쁜 나비. 별로 안 좋아 보여. 어쨌든 너는 이제 겨우 작은 눈곱, 코딱지, 털끝만한 걸 했을 뿐이라고. 잠깐, 뭐가 작아요? 작년이 뭐가? 뭐가요? 뭐? 뭐요? 됐고, 중요한 건 아직 자만할 때가 아니라는 거다. 전보다 두 배, 세 배 열심히 수련할 때지. 자, 시작해. 뭐야, 친구 미용. 내 말도 모르고. 탱크, 우리 싸움의 전설이자 영웅님. 미안. 설마 내가 방해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냥 몸 좀 풀고 있었어요. 다행이야. 정말 놀랐어. 스모랑 싸워서 이겼다며. 와. 별일도 아닌걸요? 별일이 아니긴 하지. 어쨌든 도성에서 열리는 축하 파티에 자네를 초대하고 싶은데 오늘 밤 내가 자네를 아무나 갈 수 없는 클럽에 데리고 갈 거야. 클럽 회원들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 와, 감사해요. 근데 전 갈 수 없습니다. 수련에 집중하겠다고 진보랑 약속했거든요. 그렇군. 자네의 스승은 지금 재미없게 살고 있어서 다들 자기처럼 재미없길 바라나 봐. 재미있으면 좋지 않나? 재밌는 게 싫어? 당연히 좋아하죠. 재미는 재밌어요. 재민 재밌지. 재밌다. 말 속에 뜻이 있었잖아. 출발. 이따 봐. 재밌게 놀아보자고. 딱 하룻밤인데 문제 될 것 없잖아요. 문제 될 거 아주 많아. 그것도 큰 문제. 네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도 가르치기로 한 거야. 넌 지금 우리 약속을 어기고 있어. 약속을 어긴 게 아니에요. 수련은 내일 해도 되거든요. 오늘은 제 보스랑 그냥 재미있게 놀래요. 네 보스는 나다. 네? 잘 들어. 내가 너의 보스야. 제 보스요?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우리는 친구잖아요. 난 네 스승이야. 너의 멘토고. 처음 봤을 때 말했잖아. 난 네 친구가 아니야. 워리어에겐 책임감이 있을 뿐 친구는 없어. 친구가 아니라니. 그 말은 너무 슬프네요. 내가 재미없게 사니까 너희도 모두 재미없게 살아라, 이건가요? 전 재미없는 거 싫어요. 가서 재미있게 놀래요. 그래, 재미있게 노는 거. 성공하길 바란다. 다른 것들은 모두 실패할 각오하고. 실패를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저는 천하무적 스모랑 싸워 이기고 마을을 구한 영웅이지만 진보는 생일 축하 하나도 제대로 못했죠. 먼저 주무세요. 이렇게 멋진 곳도 있네. 자네 어디 가? 줄 서러 가죠. 지금 장난해? 헹크, 모르겠어. 자네는 줄 서지 않아도 돼. 카카무초 마을을 구한 영웅 워리어 헹크님이시니까. 어쩜 좋아? 카카무초 마을을 구한 영웅 워리어 헹크님이시다. 디프? 이게 뭐예요? VIP, 아주 중요한 퍼피. 들어가. 저는 회원 카드 없는데요. 회원 카드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서 뭘. 바로 자네의 명성 말이야. 잠깐, 사인하나 해줄래요, 헹크? 그러죠 뭐. 자, 느껴봐. 자네 같은 스타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지. 좋은 자리 드려요. 간식 드실래요? 귀 좀 긁어드릴까? 나 미쳐. 사진 같이 찍어도 돼요? 너무 잘생겼다. 머리 어디 살폈어요? 고마워요, 헹크. 워리어 중에 헹크가 제일 좋아. 내가 약속한 그대로지? 이런 축하 파티 정말 화려하고 흥미롭긴 한데요. 제가 명예만 쫓는 그런 게는 아니거든요. 헹크, 등 토닥토닥 해줄 때 그냥 느긋하게 즐겨. 오늘 밤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노는 게 좋을 거야. 준비됐나? 가자! 공격하라! 카카무초 마을에 어서 오세요. 3일 동안 공격 없음. 0일 동안 공격 없음. 닌자단이 나타났다! 워리어 행크! 닌자단이 또! 여기도 나타났다! 고마워. 잘했어. 위험해. 사인 받는 연기 좋더라. 특별 보너스 좀 줄게. 고마워. 고마워. 잘했다. 좋았어. 진보! 아! 진보! 진보!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밤새 닌자단이 또 습격했어. 넌 어디 있었니? 네 보스랑 재밌게 놀았냐? 진보는요? 워리어의 맹세를 마지막으로 어겼지. 내 칼도 어디 갔어? 반가워. 스모가 비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갔다 그래서? 내가 가서 구해올 거야. 저도 갈게요. 우린 둘 다 워리어니까요. 너는 워리어가 아니다! 넌 그저 이기적인 개일 뿐이야. 오늘부터 넌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스모를 이긴 건 왜 인정 안 해요? 단 한 번도. 너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네가 걔를 이긴 건 순전히 그 푹공 덕분이었다고. 푹공이요? 그래도 내가 잘해. 난 널 못 가르쳤고 넌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아니요, 많이 배웠거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술독에 빠져 살면 된다는 것도요. 죄송해요, 진보.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진보, 말 거꾸로 타셨어요. 잘 있어라, 걔. 잘 가요, 고양이. 너 어디 있었어, 위대하신 워리어님? 가만히 있어줘서 고맙다. 쉽게 설명해줘. 아무것도 안 해줘. 고맙다고. 너 아직 이해 안 가지? 지금 빚 꼬는 거야. 그래, 떠날게. 내일 아침 첫 배를 타고 고향으로. 잘 생각했어요. 가요. 에미코. 집으로 가요. 우리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걔는 워리어가 될 수 없다는 말이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네가 여길 왜 와? 별 수 있나요? 전 개인 걸려. 충성스러운 동물. 모든 걸 바로잡으려 왔어요. 그냥 떡하니 나타나면 모든 게 쉽게 바로잡아질 것 같냐? 솔직히 혼자보단 훨씬 낫잖아요. 고마워하셔야죠. 안 고마워. 지금이라도 발길 돌려서 살던 곳으로 가. 아무데도 안 갈 거예요. 감옥에 갇힌 스모를 구출하기 전엔 안 간다고요. 우리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해요. 얘넨 또 뭐야? 힘은 지혜로움으로 이기는 거다. 누가 이렇게 말하던데요. 좋은 지혜 있으세요? 이런 게 지혜라고? 뒤로 조심해. 제 걱정은 됐네요. 아니, 스모만 걱정돼. 너는 필요 없거든. 다음 수업은? 지하 감옥으로 가야지. 참 지혜롭죠? 꼬리 좀 그만 흔들어. 지혜롭다고는 안 했거든. 나쁘지 않다고 했지. 천재 개님 어느 쪽? 왼쪽이요. 그게 뭔가? 심쿵산 댕댕인데 순삭으로 처리해야 해. 순식간에 말이지. 알았어. 어서 가자, 댕댕이. 잘 들어. 찾기 쉽지 않을 거고 시간도 많이 걸릴 테니 흩어지자. 난 동북쪽을 맡을 테니 넌 남서쪽을 맡아. 잠깐 생각 좀 해보자. 감방이 수도 없이 많아. 다 뒤지려면 몇 시간, 아니 며칠은 걸려. 찾았는데요. 스모, 우리야. 널 구해주러 왔어. 열쇠를 훔쳤어야죠. 물러서 봐. 왜 물러서랬어요? 개구멍. 역시 열쇠를 훔쳤어야 했다니까요. 헹크는 스모를 구할 필요 없다. 스모는 개털보다도 못한 고양이다. 당연히 널 구해줘야지. 우린 친구잖아. 친구다? 스모 슬픔대신 친구 않는다. 눈물의 상봉 장면은 나중에 찍고 지금은 여기서 나가자고. 잠깐만요. 영역 표시 좀 하고 갈게요. 왜? 여기 다시 오려고? 걔들은 다 이래요. 내가 왔었다는 걸 알려야죠. 어제 아스파라거스도 먹었고. 시간 없다니까! 카카무초로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엔 어떡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 뭘 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든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하지. 뭘 행동으로 옮길진 나중에요. 잊지 마라! 두려움은 네 마음속에만 있는 거다! 제 오줌보 속에도요. 둘은 여기서 사라져. 신부는요? 내 걱정을 하지 마라. 어서 마을로 돌아가기나 해. 우린 팀이잖아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워리어 사전엔 팀이란 없다. 또 내 사전에 있는 건 오직 워리어뿐. 안 돼!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잖아요! 치료법. 네가 살렸네. 내 몸에 손을 대? 아, 이런 일이 또 있거든. 죽게 둬. 알겠나? 그래, 무슨 일? 죄수 하나가 도망쳤어요. 아, 뚱땡이 고양이를 놓쳤다고? 맞아. 당연히 그랬겠지. 알았어. 좋아, 가만히 있자. 누군간 대가를 치러야겠는데. 누군지 말 안 했다. 그 누군간 아마 아주 아주 멍청하겠지. 혹시 희생양이 뭔지 아나, 오가? 아니요, 제멋대로인 양이 있으면 당장 가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아, 제 머리는 장식이야. 너희도 그렇고. 어쨌든 그렇다 치고, 아, 이미 다른 작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결과를 선물해 줄 테다. 이카츠님, 방해해서 죄송한데. 아, 무슨 일이야? 우리 월드컵이요, 물이 넘칩니다. 어, 손잡이 올려. 손잡이를 올리라고. 다들 어딜 가려고? 에미코, 무슨 일이야? 에미코, 에미코. 이거 봤어? 이거 읽어봤냐고? 아니. 그럼 나한테 읽어줄래? 아르바이트 구함, 카카무초를 초토화시킬 해결사들, 전과기록 필수,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 이건 마치 양이네이터의 마지막 바락 같아. 맘마미아의 첫 바락이면 또 어때서? 우린 여길 떠날 거야, 악의 군단이 몰려오기 전에. 반역, 악의 군단. 네가 필요해. 오가, 어떻게 돼가? 보자고. 해적단 좋아. 현상금 사냥단, 무법자들, 복주족 괜찮네. 도둑, 깡패, 멍청이, 얼간이, 조직폭력배, 강도단, 정부업자, 사기꾼, 연쇄살인마, 영화 제작자 놈들? 와, 빠짐없이 다 모였군. 훌륭해. 저자는 어쩌죠? 글쎄, 솔직히 뭐 재빨라 보이긴 한데. 아니야, 잡아놔. 다들 잠깐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너희가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오늘 우리는 카카무초를 지키려고 애썼던 영웅 진보를 잃었어. 안돼 안돼, 진보는 안돼. 진보가 누구야? 나도 몰라. 너희 누나 전남친? 아니야, 걔는 건보고. 왜 다시 돌아온 거죠, 헹크? 우린 떠날 거예요.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할래요. 알았어, 가. 다행히 너희는 고양이고 고양이는 목숨이 아홉 개지. 하지만 난 개라서 목숨이 하나뿐이야. 하나뿐인 삶을 살면서 가장 좋았던 건 바로 이 마을이야. 너희는 날 믿어주고 함께해줬어. 그 믿음을 다시 얻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 하나뿐인 내 목숨 기꺼이 희생해서 너희들의 어디 보자. 247마리 곱하기 9은 5를 올려주고 또 계산하면 2223이에요. 2000 뭐? 2223이요. 그래, 정확하네. 자, 어떻게 할래? 살아갈 날은 짧아. 게다가 이 영화는 겨우 85분짜리야. 엔딩 크레딧 빼고. 그러니까 서둘러야지. 이 마을을 구하려면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미워하지 말아야 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야. 개든 고양이든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해. 그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함께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누구나 똑같다. 우리의 겉모습은 모두 다르고 각자 스스로 고를 수가 없지만 이 안의 진짜 모습은 내가 정한다. 봤지? 덩치 큰 친구가 말을 더 잘해. 맞네. 그래서 숨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어떻게 한다? 보자. 제1단계. 적의 통신망부터 다 끊어놓는 거야. 내가 전화선을 끊었어! 제2단계. 누가 가르쳐준 건데 종이접기론 뭐든 다 만들 수 있대. 다들 기분 어때? 사고 치고 싶지? 안 그래? 독약 아끼지 말고 화살촉에 팍팍 발라. 배부르게 먹어도 빈속으로 어떻게 착한 고양이들을 치겠어? 뭐 그래도 디저트 배는 비워도 죽음과 파괴라는 후식이 기다리니까. 악의 군단이 고구마를 이렇게나 먹어치울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군대를 집결시켜라. 승리의 냄새가 진동하는군. 가자, 진격해라 내 악의 군단. 당장 카카무초 마을로 가서 사악함을 뿌리내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수증 잊지 말고 꼭 챙겨와. 자, 다들 뭘 해야 하는지 알지? 이 장면이 제일 좋아. 죽음과 파괴를 기다리는 저. 아니지, 최고는 죽음이랑 파괴 장면이고 이건 두 번째야. 카카무초 마을은 이제 곧 사라진다. 깨끗이 쓸어버려라. 아주 좋아. 악의 군단 파이팅! 완전 속았어. 저 바보 군단 놈들. 이치로! 나 옆에 있거든. 네 차례. 첫째, 고도와 바람을 잘 계산해야 해. 둘째, 새를 조심해야 해. 이란 새. 방금 새 있지 않았어? 자, 다시 해보자. 총알이 하나밖에 없었다고. 이제 어쩌면 좋아. 곧 마을의 모든 게 종이접기인 걸 들킬 거야. 전부 가짜였어. 블레이드 워리어. 우와, 뜨겁겠다. 마을이 좀 지저분해 보이지 않아? 가서 청소하자. 오셨습니까, 장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저자가 마을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잡아들이십시오. 당장 저 개를 잡아. 그렇지. 아야, 살살 죽네. 오가, 저 녀석 손 좀 봐줘. 손금 뭐라고요? 아니, 말귀를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끝장내라고. 죽 박죽 얽히고 설키고 난장판 개판이래. 진보 살아있었군요. 저 모양이가 진보구나. 아, 너희 누나 전남친 맞네. 그래 알았어. 그만 좀 핥아라. 앵커 기다려. 진보 정말 자네야? 도시로? 나리가 장군이라고요? 그래 맞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꽤 오래 걸렸지만은 어때? 나 근사하지? 자넨 꼴이 왜 그래? 그땐 죄송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생일을 망쳤어요. 농담이 심하네. 내 평생 최고의 생일이었어. 그냥 뻔한 깜짝 파티를 난 시시했지. 근데 그 해는 정말 깜짝 놀랐어. 내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다들 얼마나 재미있어 하는데. 처가 식구들을 중성화한 건요? 처가 식구들? 오, 그 얘기는 꺼내지도 말게. 처가는 고르지 못했지만 친구는 내가 골랐어. 진보 자네는 내 친구란 말일세. 그럼 용서하시는 건가요? 용서했든 잊었든 뭐가 중요해. 이봐, 삶은 짧아. 나처럼 그냥 넘겨. 근데 저 개는 뭔가? 저 개가 카카무초 마을을 지켰습니다. 뭐? 개가 마을을 지켰단 말이야? 왜? 이카추라는 이자가 마을을 없애려고 했죠. 그게 아닙니다. 저 개를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들었나? 나이키추는 저 개를 쫓아내려고 그런 거래. 아니요, 나리, 이 개는 그런 개가 아닙니다. 또 아니야? 난 잘 모르겠어. 누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줘. 제가 하겠습니다. 이카추는 저 개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겁주려는 계획을 방해했기 때문이죠. 성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며 마을을 지도에서 아예 지워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와, 제가 뭐 빠뜨린 게 있나요? 생각? 자, 피카부, 할 말 있으면 어디 좀 해보게. 제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럼 한마디 하죠. 저는 지금 도망칠 겁니다. 워리어가 나서야 할 일이 또 하나 생겼군. 위생을 위하여 소독하였습니다.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 헹크. 그게 뭔데? 내가 네 애비다. 아닐 텐데. 아니야. 정신줄 잡았어야지. 나를 본받아. 너처럼 멍청한 개한텐 소가 넘어가지 않아. 진정한 워리어가 아닌 개한텐 더더욱. 그 말은 틀렸어. 난 진정한 워리어거든. 그걸 증명해주는 컵이다, 자파다. 잡으세요! 안 돼! 두루마리 그만 풀어! 제발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어지러워! 안 돼! 이런 변기! 뭐가? 자네도 나랑 같은 기분인가? 아마 그럴걸요? 물이 터져나온다! 성이 곧 무너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많은 물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카카무초 마을! 어쩌면 좋죠? 시간이 얼마 없다! 어떻게든 해봐야죠! 홍수가 났을 경우 종이를 찢으시오. 하나 주세요. 여러분! 나 좀 도와줘! 거대 변기에서 물이 넘치고 있어! 손잡이를 다시 위로 올려봤어요? 그러기엔 늦었어! 다른 방법이 있긴 해! 얼른 말해봐! 빨리 말하는 게 좋을걸!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그동안 함께 지내면서 배운 것도 정말 많았고 보람도 있었어. 날 믿으면 분명히 마을을 구할 수 있을 거야! 너 진짜 말 빨리 한다! 뭘 어떻게 하면 돼요? 땅을 파! 고양이를 땅 안 파! 알았어, 파지 마. 수영은 하지. 땅을 파! 등장. 무사히 잘 마무리된 것 같군. 벌써 거의 85분이 다 돼가고 있어. 자, 이제 남은 일은 카카무초의 새로운 워리어를 정하는 것뿐. 진보, 자네가 하는 건 어때? 제가요, 장군님? 안 될 것도 없지. 자네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안 그래? 아닙니다. 카카무초에 이미 워리어가 있습니다. 저 개 말이야? 저 개는 워리어가 될 수 없어. 그게 법이거든. 알잖아, 원래 개는 출입금지야. 일이 있어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이런 말도 있지 않은가? 장군 비즈니스 같은... 비즈니스는 똑같아!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물론 걔는 맞지만 그 전에 헹크는 저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마을 워리어예요. 저 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와우, 9번을 살다 보니 별일을 다 보는군. 말이 돼? 걔가 워리어라니. 헹크는 그냥 워리어가 아닙니다. 헹크는 아주 위대한 워리어입니다. 와, 역대급으로 위대한 워리어! 좋다. 헹크를 카카무초의 워리어로 임명한다. 사실은 장군님의 임명을 이미 받았어요. 내가 그랬나? 네, 인증용 공식컵도 받았어요. 아, 그래? 워리어 인증용 공식컵? 그딴 건 난 잘 모르겠고. 어쨌든 워리어 공식칼은 아직 없는 거지? 잠깐! 잠시만 조용!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안 돼? 그러게, 왜 안 돼? 저는 스승님이랑 계약을 했고 아직 수련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이 영광을 받아 마땅하신 워리어는 따로 있습니다. 에미코, 너야말로 진정한 워리어야. 이 꼬맹이가? 네, 장군님. 이 마을을 항상 지켜왔지요. 사명감을 갖고 쓰겠습니다. 그럴 거라 믿는다. 워리어가 된 기분이 어떤가? 좋아요. 나중에 장군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군이 돼? 네가?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안 될 건 없잖아. 조언 한마디 하면 장군이 되는 건 좋은 일이야. 개추리 포용. 우유로 내가 쏜다!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아요? 왜 때리세요? 방어는 스스로! 잠깐! 잠깐 멈춰요! 타임아웃! 그만! 싫은데? 아프다고요! 또 맞았네! 아프시죠? 전 여기가 제일 좋아요! 스승님이 아파하는 장면! 갑니다! 또요? 안 아픈 척하지 마시죠! 들어와! Cat in all the land. Hank's his name. 'Cause God moves, nobody understands. Hank's got game. Don't have to mark his territory. He's got his own theme and origin story. Hank, he's the coolest cat. Who thinks justice is its own reward? Hank sure does. All the ladies love his giant sword. And his buzz. He'll sneak up on you just like a fox. So smooth, he don't need a litter box. He's Hank. He's the coolest cat. Never fear, oh, he's there when duty calls. He's a hero. He's got the biggest heart, an even bigger hand. Lots of cats in this world, but nobody chases tail. His own or anybody else as good as Hank. Yeah, we know it. It's like he's got 9 lives and he's living them all at the same time. And to the fullest. He won't blow it. Oh, sure, he's kind of scrawny and should go to the gym. But he's got a certain je ne sais quoi. Say what? Some bullies were mercilessly picking on him till a samurai appeared and saved his butt. So now he's on a mission to be a big deal. Gonna make some evildoers taste his steel. You're much safer when this cat's nearby. Yeah. Try to fight this cat, the fur will fly. Pow, pow, pow. If someone dares to break the law, they'll face the fury of a puzzle. Hank! His coat has got a healthy sheen. Nobody licks himself as clean as Hank! He sees the world in black and white. A canine samurai, that's right. Wait, a canine? Hank is a dog? I thought we were singing about a cat. He's the coolest cat who happens to be a dog. Uh-uh, no way. We're out of here. A slobbering dog can't be no samurai. Please. Hold your head high, Hank, 'cause you're gonna show them all that even with the bones you chew and your breath that smells like doggy doo, there's a lot for them to like on you, 'cause you're the coolest cat, even if you're a dog. 'Cause they told me would not believe. that this would be worth fighting. Everybody calling me the underdog, underestimating who I am and what I got. You can knock me down, but you won't knock me out. So come on, give me your best shot. I'm saying everybody's calling me the underdog, underestimating who I am and what I got. You can knock me down, but you won't knock me out. So come on, give me your best shot. I'm the underdog, dog. What's the point? Why are we here? Where are we going? This existential crisis is my weekly dose of trying to fit a square peg in a round hole. Shove it through a mouth hole. Least of all expecting that I might just kinda like it. I don't wanna die, but I feel so dead inside. So I remind myself to scream these words at least three times. Feeling better, not again. The devil's disturbing my intellect, running me up against myself, counting the times I've needed help. I don't wanna cry, but I feel so sad inside. So I remind myself to scream these words at least three times. Hey. We'll be right back. 개짜증나. 적어도 다음 편엔 안 나와도 되겠네.